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해묵은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6살 났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조지가 아버지가 아끼던 벚꽃나무를 잘랐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 크게 화가 나서 누구 짓이냐고 물었다. 그런 경우 보통은 흑인 하인에게 뒤집어 씌우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직한 워싱턴은 자기 짓이라고 대답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워싱턴을 빛내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꾸민 얘기였다고 하네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너무 영특하고 너무 교훈적인 일화들은 때론 어딘지 믿어지 못하지요. 실수 많은 인간적인 일화들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The First Youth. 제가 지금껏 받아본 엽서 중에서 가장 고마운 엽서. 시집은 가고 싶을 때 가세요 하면서 강동구 길일동에서 한혜선 학생이 너무나 많은 분이 저에게 압박을 보내는 걸 아시고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잘 들으셨습니까? 시네마 천국 중에서 The First Youth 띄워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분이 신청하셨네요. 은평구 녹번동에서 범선경 씨, 역시 은평구 구산동 한남아파트에서 임정현 학생이, 하이텔의 황준태 씨, 김신균 씨, 세화여중 3학년의 김소진 학생, 조인내 씨, 조은정 학생, 조성현 씨, 최동아 씨, 오창용 씨, 황지연 학생, 대구의 임효찬 씨, 이재훈 학생, 백성수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특히 대전의 FM 영화음악 부엉이 홍석정 씨도요. 와, 워싱턴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요. 워싱턴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위인전이 그렇게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위인전들을 보면 그 출판사들은 다 달라도

용해 찾아왔구나. 예?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고백할 게 있어. 응?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우선순위 영단으로 점수가 올랐어. 난 또 맞아.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수학능력 시험에 자신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전. 프랭키는 여자고 쟈니는 남자입니다. 이 둘은 아직 서로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이입니다. 프랭키는 지금 뉴욕을 떠나서 고향인 알투나로 가는 중인데요. 친척아기의 영세식에 데모로 참석하기 위해서예요. 고속버스 안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신문을 뒤척거리기도 하고 화장을 고치기도 하는 프랭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삶에 지친 듯 생기 없고 그늘진 얼굴입니다. 어쨌건 버스는 알투나에 도착했고 성당에서는 그 신부님의 집전으로 아기의 세례식이 시작됩니다. 같은 시간 그곳 알투나의 교도소에서는 몇 명의 죄수가 석방됩니다. You're a free man. Thank you, Master Lincoln. Try to stay out at least a year, huh, Lester? Good luck, Johnny. Thank you, Mr. Rosen. You're the best cook in the cell. 자니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자니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훌륭한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 탓에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에게 교도관이 농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연히 같은 날 같은 곳에 있었던 자니와 프랭키는 또다시 같은 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바로 뉴욕입니다. 식당 웨이트리스인 노처녀 프랭키는 일터로 되돌아가는 거고 자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 뉴욕. 한 청년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예수 믿어 구원받자고 열심히 외쳐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을 시간조차 없다는 듯 바쁘고 분주해 보입니다. 프랭키는 그런 뉴욕의 어느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이름하여 아폴로 식당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니도 그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요리사 구한다는 아폴로 식당의 신문 광고를 들고요. Hey. So what do you think, Pookie? You think I should hire him? Yes. Why? I like his face. Me too, you're hired. Oh, thank you, sir. 카운터를 보는 푸키가 자니의 얼굴이 마음에 든다고 한마디 거들자 푸키의 삼촌인 식당 주인 닉은 그 자리에서 자니를 채용합니다. 요리 솜씨 같은 건 보지도 않고요. 요리사들이 하도 자주 그만두니까 그런 면도 하지요. This is between us. Thank you. But I won't. Could you close your ears, Pookie? 다음 날 아침, 흰 가운을 입고 빨간 수건을 말아서 머리에 동여맨 자니가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즐겁게 샐러리를 써는 자니의 칼솜씨는 거의 예술에 가깝지요. 주방의 다른 요리사들이 그런 그의 솜씨에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그중에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웨이트리스 코라의 눈이 특히 반짝거립니다. Look at this guy. He's a hot dog. He's cute though. He's got a cute little ass, hasn't he? Why don't you tell him? I think I will. Hey, Zorro! Who? Ha! Anybody ever tell you you got a cute ass? Last job I had. Are you blushing? 하지만 정작 자니와 프랭키의 첫 만남은 껄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익혔으니 새로 요리하라고 자니에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프랭키. Not raw. Runny. 그러면서 그녀는 주방장이 건네준 병의 뚜껑을 엽니다. 자니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덩치가 산만한 주방장이 열어보려고 용을 썼지만 결국 열지 못한 병이었거든요. 이 식당에서 뚜껑이 열리지 않는 병은 모두 프랭키 찾으란 걸 자니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프랭키는 식당 화장실 거울에 여전히 생기 없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부스스한 얼굴, 매풀린 눈동자, 윤기 없는 머리카락. 순간 밖에서 비명소리가 납니다. Back off, okay? Just give me a little room. It's not like your father's even going to be there. But what's man, going on? Night watching. What's I don't know what's going on. Where's Nick? He's at the hospital. What's wrong? He's having a fit or something. 달려가는 프랭키. 식당 손님 한 명이 발작을 일으켜 쓰러져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서 있습니다. Yeah, we need an ambulance, please. The Apollo restaurant, 23rd and 9th. 앰뷸런스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을 진정시키고 프랭키는 급한 대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Why doesn't everybody go back to their tables? He's fine. Really, the ambulance is coming. He's... Thank you. Thanks for cooperating.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자니. 부쑥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Your name is Frank, right? Yeah. I'm Johnny. Yeah, I know. Frankie and Johnny, the song. Frankie와 Johnny란 노래에서 둘은 연인 사이였다면서요. Frankie and Johnny were sweethearts. Is that a coincidence? Are you sure? I don't think he's breathing right. He's breathing, yes. Why don't you go out with me tonight? What? I'm asking you out with me tonight on a date. You just asked her out. What's not to believe? I really want to go out with you, that's all. No. 하지만 그녀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와중에 데이트까지 신청하는 프랭키가 사실 징그러웠는지도 모르지요. 하루가 무척 길었던 프랭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How are my shelves? 현재 그녀는 팀이라는 남자와 집을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비싼 방세 때문이겠지요. There she is. There's the little godmother. Welcome home. Have you met Bobby? Mm-hmm. Frankie, Bobby, Bobby, Frankie. We met at a Dr. Pepper audition. He was the big pepper, I was the little pepper. 그런데 팀은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러니 프랭키에게 있어서 팀은 남자가 아니라 마음 편한 동성의 여자친구와 다를 바 없죠. So, have I found Shangri-La? What do you think? He's nice. Now that's a rotten thing to say. He's very nice. What do you want me to say? 그런데 이 친구가 요즘 바비라는 이 젊은 남자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의지하던 여자 같은 남자 팀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린 프랭키. 세상이 그저 외로울 뿐입니다. 날은 저물고 혼자 쓸쓸히 창가에 선 프랭키.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정한 노부부와 말없는 중년부부, 그리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의 모습.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그런 삶의 모습이 다시 또 그녀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 외롭고 우울하기는 자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가 혼자 침대에 누운 자니 도통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자니는 괜히 형광등 스위치만 켰다 껐다 반복하지요. 언제부턴지 창밖엔 비가 쏟아지고 노처녀 프랭키의 기분은 영 말씀이 아닙니다. 게다가 통조림을 퍼먹다 목에 걸리기까지 하네요.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날 아폴로 식당의 웨이트리스인 프랭키와 코라, 세다는 식당이 아닌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나이 많은 웨이트리스 헬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15년 넘게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살았던 여자의 장례식이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니. 그가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 텅 빈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헬렌하고는 단지 딱 한 번 스치듯이 지나면서 본 것뿐인데 느닷없이 장례식에 온 거죠. 프랭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절한 사람 팽개쳐두고 데이트를 신청하더니 이번에는 딱 한 번 본 사람의 장례식에 마치 자신의 혈육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게다가 두 여자는 먼저 가고 프랭키만 그 텅 빈 교회에 남았겠다. 그러니 자니가 말을 붙이기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가족을 잃은 슬픔 외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프랭키는 본체만 채 뚜벅뚜벅 교회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프랭키는 의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출근하자마자 자니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Oh, yeah. Shoot. Oh, Tino. Give me a moment. I'll clean that later. Did you know Helen? I mean, it looked like you were crying today. 어떻게 딱 한 번 스치듯이 본 사람의 장례식에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참석할 수 있느냐고요. 자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합니다. Empathy, yeah. Empathy. The sympathetic vibrations of two human beings. No, yeah, I know what empathy means. No,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hat's okay. I didn't know what it means either until I looked it up. See, every day when I'm shaving, I look up in the mirror. 사람에겐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 든 헬렌을 보는 순간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외롭게 산 사람의 일생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나요? 그런데 그 외로움 때문에 프랭키를 단번에 알아보고 좋아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또 그 외로움 때문에 프랭키를 좋아하면서도 코라에게 눈길을 돌리는 걸까요? 어느 날 결국 자니는 코라와 잠자리까지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가 확인한 것은 사랑 없는 육체 관계는 곧 공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식당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자니의 셰익스피어론을 듣고 있습니다. Because he's William Shakespeare, Harry, the greatest poet that ever lived. So what are you telling me? You don't respect me anymore? Oh, I could care less. I don't respect you anymore. Who is you? 그리고 여자들은 모여서 코라의 수다를 듣고 있습니다. I did you both a favor. I tried him out. Did he really? Minutes. Oh, I hate that. 그런데 그 수다 덕에 프랭키는 자니와 코라가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보지만 프랭키의 마음엔 알 수 없는 실망과 분노가 솟아납니다. 프랭키는 주방 뒷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니가 식당 주차장에서 동네 순경과 오렌지 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빼들고 그런 그를 유심히 지켜보죠. 하지만 도대체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복잡할 뿐입니다. 프랭키의 시선을 느낀 자니가 곧 프랭키에게로 다가옵니다. So why won't you go to Peter's going away party with me? 영화 시나리오가 당선돼서 헐리우드로 떠나는 식당 동료 피터의 환송 파티에 파트너가 되달라는 자니. 그녀는 물론 거절합니다. Why do you want to go out with me? Because the heart does things for reasons that reason cannot understand. Does Nick know about this? I'm going to tell Nick. Oh, You got her jealous, you see? I'm serious. You got her all riled up now. I'm serious. I really want to know why you want to go out with me. We're going to go to the party. We're going to walk in alone. What are we going to do? I mean, that's just our whole life we spend alone at parties. So we walk in together. It's not so bad. So bad? No. 하지만 그 거절은 거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완전하고 냉정한 거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외로움에 지쳤던 프랭키의 마음은 이미 자니에게 어느 만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I never forget an order. Johnny, cancel the tuna melt. The customer just died of malnutrition. I'm giving his lawyer your number, okay? I can't cook! I'm too old for this shit. 피터의 환송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I don't think so. You look like an Italian widow. Oh, God, I wish you'd just... 뭘 입고 갈까? 프랭키는 이웃자 옷 걸쳐보면서 고민합니다. Ah, oh, the land of lost dresses. And the winner is... There. Now that is a party dress. I feel prettier already.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를 보다 못해 집을 함께 쓰는 동성 연애자 팀까지 나서서 옷 고르는 것을 도와줍니다. It's not true. What about that Welshman? I dated him that whole summer. Oh, please. I don't count. 그녀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 바로 자니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Are you expecting someone? No. 아닌 게 아니라 자니가 프랭키의 집을 무작정 쳐들어왔습니다. Who is it? Frankie? Johnny? Ooh, I just got goosebumps. Do you know that song? Frankie and Johnny. 4 weeks. It says your name, but it doesn't say the apartment number next to it. I want to come up. 6A. No. What? No, that's the new guy at work, the new cook. Is he cute? Yeah, sort of. 프랭키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No, he asked me to go out with him and I told him no and then he asked me to go to Peter's party with him and I said no, I think. Oh no, what did I say? 말로는 계속 자니를 비난하고 거절하지요. What did he do? Run up? This guy means business. Should I get it? Wait.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니에게 밉게 보일까봐 서둘러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집니다. How do I look? I'm supposed to say that. Yeah, but you never do. Oh my God, I look like the Brett girl. Oh, hi. It's 6A, right? 6A. Welcome. Oh, hello. 자니가 들어오고 프랭키는 화장실로 팀을 급히 부릅니다. Your big sister. Well, what do you think? He's nice. Oh, that's a fun thing to say. He's very nice. 자니가 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Peter의 환송 파티장. 자니는 프랭키에게 다시 사랑을 호소합니다. Things you do that I watch. I love the way you swing. You don't think we fit, do you? We fit, Frankie. We fit. Like... Keys in a pod, like a lock and a key. I'm not so sure I like where your key's been. 그렇다고 금방 넘어갈 수는 없죠. 프랭키는 아직까지는 경계심이 조금 남아있는 척합니다. 시칠레 민속춤을 추며 파티장을 휘젓는 쟈니의 쾌활하고 솔직한 모습. 그걸 보면서 그녀가 드디어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미소는 바로 사랑의 신호탄이죠. 프랭키가 지었던 그 미소는 곧 두 사람의 포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포옹은 두 사람을 프랭키의 집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You got something? You mean rubbers? Yeah. Oh, talk about a mood changer. Well, do you? Oh.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누려다가 오히려 다투게 되죠. Wait a minute. Is this about getting laid? All right, let's just talk. No, come on, come on. How about I make us a sandwich? You want a sandwich? A sandwich. 프랭키는 썰렁해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I never thought I would even contemplate sleeping with a man who said, pardon my French all the time. Well, done. Finished. I will never say those words again. I mean, where do you pick up an expression like that? This was good. Mm. You made this? No, my mom. Ow! 그런데 칼질을 하다 그만 손이 베었습니다. Give me your finger. Give me your thumb. 쟈니는 정성스럽게 프랭키의 손가락을 치료합니다. 덕분에 겨우 다시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두 사람. 그들은 서로의 나이를 밝힙니다. I'm 42. I'm 32. Really? 두 사람이 밝힌 나이는 42과 32. Honest? Maybe 46 this year. 하지만 쟈니의 나이는 거기서 두 살 더 올라가고 또다시 두 살 더 올라가서 46까지 올라갑니다. I'll be 35 on the 11th of November. 프랭키 역시 35살까지 올라갑니다. Mm. 어쨌든 그렇게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다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쟈니는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고 있는 프랭키를 찾아옵니다. Frankie, you're up. Okay, now we need a strike. They're ahead by four.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y're ahead. Let me look at this. 92.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계속 망설이는 쟈니. 드디어 용기를 내서 프랭키에게 다가갑니다. I'm going all over the place with you.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this. I'm in love with you. I love you. I am totally, completely mad for you. I my heart stops every time I look at you. Personally, I think we should be married. I definitely want to have kids, 4 or 5, if possible. There, I said it. It wasn't so difficult.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It's fine with me. I just wanted to get it out myself. 결혼하자. 그래서 네다섯 명의 아이를 갖자. Talk about a crock of shit. I don't say that, Frankie. That's vulgar talk. That's not like you. You don't talk like that. Fuck you, how I talk. I'll talk any fucking way I fucking feel like it. This is my fucking bowling night, and who the fuck are you to fucking spoil it by fucking telling me you love me? 그런데 이상하게도 프랭키는 화부터 냅니다. Kids, for Christ's sake. So what's wrong with kids? I hate kids. I don't believe that. Okay, I'm too old to have kids. No, you're not. I can't have any. Are you happy now?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니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이젠 속이 시원하냐며 절규합니다. What do you want, Frankie?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a guy? I want a guy who will love me no matter what. You got him. Here, me. This is worse than looking for Mr. Goodbar. Frankie, I am trying to improve my life, that's all. 자니는 그런 그녀를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그녀의 기분을 풀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아픈 곳을 더 자극한 셈이 되어버렸죠. I never used that expression. Ever. If I wanted a man in my life, I wouldn't have bought a VCR. I can't even work. 그날 저녁부터 프랭키는 전화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바다선 끊고 그리고는 정신을 딴 데 쓰려고 온통 청소에만 몰두합니다. Now what's the problem? He says he's in love with. 그래도 자니는 끈질기게 전화를 하죠. Screw that shit. Can I answer this? Tell him to go to hell. Frankie just said something very derogatory about you.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팀. 자니의 말을 프랭키에게 중계해 줍니다. Johnny, give it a rest. She doesn't want to talk. He wants to know about tonight. Saturday night. The loneliest night of the week. 전화 속에서 자니는 프랭키와 자니 그 노래를 애처롭게 부릅니다. He's singing. Johnny, I gotta go. We're expecting another call from you any minute. 다음 날 식당에서 프랭키는 얼음장 같은 얼굴로 자니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You had tonight off. So did you. Yeah, well, something came up. Something came up for me too. Look, I don't want to hurt your feelings, okay? I really don't, but you know, Nick doesn't like to help messing around. You know, so please, don't make this any more difficult than it has to be. I really need this job. 자신은 직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니까 제발 자신을 모른 척 해달라는 거죠. I got a little carried away at the bowling alley. You know, my errand didn't turn out too good, so just want you to know. I'm sorry. I apologize. 하지만 자니는 프랭키에게 사과를 하면서 한편으로 계속 설득합니다. 그 덕에 둘은 비로소 서로의 과거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Are you keeping some big secret from me? Like what? Like I don't know, like you tell me. I'm not married. Were you? Yes. How many times? Once. That it? Were you in jail? Yes. 자니는 자신이 결혼한 적이 있었고 아이도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헤어졌다는 것, 그리고 교도소에 있었던 사실까지 털어놓습니다. Andreas, his lettuce is limp. I'm sorry, you're right. I'm going to the John, Frankie. Okay. So, how about you? What? Were you ever married? No. No? Chef salad, chicken salad, and a side of slaw. Anyone serious? Try terminal. Who's the serious person? Who's that? Well, he got more serious with who I thought was my best friend. Oh, really? Frankie대로 3년 전에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하면서 자신을 배신한 그 과거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Was she home? Yeah. Did you talk to her? Yeah. What she say? I want to see the kids next weekend. 프랭키의 마음은 이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What is that? It's a rose. 그런 프랭키에게 자니는 감자와 샐러리와 파로 만든 장미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눈물겹게 노력한 결과 볼링장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자니는 프랭키의 침실에 초대됐습니다. 채소로 만든 장미, 자니가 선물했던 거죠. 그 장미가 화장대 위에 곱게 모셔져 있습니다. 뭔가 비전이 보인다고 생각한 자니, 잠 못 차림의 프랭키에게 불쑥 말합니다. Open your rope. 잠 옷 앞섭을 좀 벌려보라고요. No, I don't want to open my robe. Why? I don't know. I just want to look at it. 싫다면서 그 이유를 묻는 프랭키. No. 15 seconds. That's all. I just want to look at it. Look at what? Why? I don't know. I just... To know that I can. That I can just look at the woman I love and just see her. Her eyes, her... 사랑하는 사람의 몸매를 보고 싶을 뿐이라며 딱 15초만 보자고 합니다. 사실 자니는 프랭키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한석호 싫다던 그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프랭키는 진짜 딱 15초만 몸매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15 seconds. I'm timing this. Turn that light out. Johnny가 불을 꺼자 잠옷의 앞서풀 여는 Frankie. 그런데 약속한 15초가 물경 3배인 45초가 됩니다. Johnny는 테스트를 통해 프랭키의 사랑이 새고빔을 확인한 셈입니다. 축하라도 해주듯이 심야 라디오에서는 드뷔시의 달빛이 흐릅니다. 프랭키에게 이 드뷔시의 달빛은 언제나 은총을 떠올려줍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누그러졌는데도 자니가 다시 결혼 얘기를 꺼내자 프랭키는 예의 없이 화를 냅니다. You smother me. I am not going to give up everything again for somebody I don't know and who doesn't know me. I can't keep repeating the same stupidity in my life. 결혼같이 우매한 짓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죠. Oh, come on alone. Gee! Sooner or later, you're going to have to deal with us. I mean, that's it. There's just no two ways about it. 겨우겨우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또다시 벽에 부딪힌 자니. 진이 다 빠지는 기분입니다. All right, I'm calling Tim. Tim? No, Bobby, he's bigger. He'll beat the shit out of you. 자니가 결혼 얘기를 거둬들이지 않고 계속하자 프랭키는 극도로 흥분합니다. Get out!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구두를 집어던지는 프랭키. 자니는 할 수 없이 일어섭니다. Okay. I promise I will go. Only I want to make a call. 자니는 끝까지 넋살을 부립니다. 전화 한 통만 하고 가겠다고요. It's so easy. Why is it always so damn hard? Hello, midnight was Marlon. Oh, hello, Marlon. My name is Johnny. 전화를 건 곳은 아까 그 심야 방송국입니다. Piano music you were just playing a minute ago, so I could go out and buy the record, present it to my lady love, whose name happens to be Frankie. And is that not a coincidence? Frankie and Johnny. Debussy, Claude Debussy, right? Claire de Lune. You got that? 그리고 사랑하는데 왠지 화합이 잘 안 되는 프랭키를 위해 자니가 신청한다면서 프랭키가 좋아하는 그 피아노 음악을 신청하지요.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Yeah, I know you don't take requests, but could you just listen to me a second? Now, there's a man and a woman. He's a cook, she's a waitress.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 남자는 요리사고 여자는 웨이트리스였다. And they both knew it was going to happen. 이렇게 자니는 신청 사연까지 DJ에게 털어놓습니다. Okay, thank you.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That guy I didn't want to talk about, he did this with a belt buckle. 친한 친구와 결혼했다던 그 사랑했던 남자가 혁대로 때린 상처 자국입니다. He knocked me around. Pregnant, and I lost the baby. 그리고 그 남자가 임신한 프랭키를 발로 차서 유산시킨 일까지 울먹이며 털어놓습니다. He's gone now. I would never. You don't. I'm afraid to be alone. 이젠 혼자 있는 것도 겁나고 혼자 있지 않는 것도 겁이 난다는 프랭키. 한 남자에게 맞고 배신당하고 게다가 아이까지 못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남자도 믿을 수가 없게 된 프랭키. I'm afraid to leave. 그렇습니다. 프랭키가 그렇게 외롭게 단단한 고치를 두르고 사는 것은 그 상처가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I can't, Johnny. Sorry. 프랭키는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니는 허탈하게 라디오를 켭니다. This is WNYL in New York. And you're listening to Midnight with Marlon. As you know, it's not my policy to take requests. But there's always an exception to the rule. I don't know if this is the most beautiful song ever written, Frankie and Johnny. 라디오에서 프랭키와 자니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두 사람은 각기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심야 방송의 DJ가 얘기합니다. 프랭키와 자니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이런 사랑이 있는지 몰랐다고요.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re doing, this one's for you.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음악은 그 두 사람을 위해 띄웁니다. 프랭키는 라디오에서 흐르는 자니의 신청음악,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프랭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 칫솔이 물려 있습니다. You want a brush? 그녀는 이를 닦으며 천천히 창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화장실에 있는 푸른색 칫솔을 쓰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그에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이자 그 이상의 의미겠죠. 자니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그 역시 칫솔을 물고 나옵니다. 그렇게 칫솔로 이를 닦으며 창가에 앉아서 그들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프랭키는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밝힙니다. I'm 36. 자신은 실은 36이라고요. 오늘 시네마 천국에 보내드린 프랭키와 자니 어떠셨습니까? 이를 닦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던 영화, 헝클어진 머리의 여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던 영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가깝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비디오 가게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보물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주 깨끗하고 가슴이 환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폴로 식당, 꿈을 찾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러 들리는 마치 정거장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결국 꿈을 이룬 사람들, 사랑을 찾은 프랭키와 자니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프랭키와 자니 아주아주 많지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서 김창성씨 엽서 정말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하이텔의 신용우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신명희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프랭키와 자니의 테마, 프랭키와 자니를 제임스 인터벨드의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 정은임과 홍동식 프로듀서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Frankie and Johnny were sweethearts. Oh, Lordy, how they could love. Swore they'd be